지난주에 그 인터뷰 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그 지금 녹음 중인가요? 녹음하고 있어요. 오케이, 전 됐네 그럼. 아, 왜냐면 이렇게 한참 재밌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따로 녹음을 하려면 부담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그냥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누군지는 아시죠? 아니요. 잘 모르세요. 네,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제부터 N1, P1. 네. P1. 네. 아, P1님을 저희가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 P1님 다시 박수. 피어님이 힘들었어요. 이제 네. 가족분들이 지금 다 또 한국 가시고 좀 시간이 조금 남으시 좀 생기셔서 아 근데 또 지금 학기가 시작하셔가지고 근황 얘기 좀 해주시죠. 갑자기 진행 모드. 네. 아 다시 만나게 사과, 돼서 반갑습니다. 사과 말씀부터 좀 하셔. 아보카도를 먹으면서 즐겁게 방송을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네, 저희가 오늘 좀 사건이 있었죠? 네. 꾀를 쓰셨어요. 네? 꾀. 꾀를 썼죠. 아니, 네. 꾀를 쓴 거라기보다는 저희는 피원님을 이렇게 모시고 나오려고 이렇게 저희가 작전을 하나 썼죠. 네.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저희가 방송 두 번 시도를 했다가 둘 다 뻑이 나가지고 네, 저희가 방송을 녹음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에러가 났어요. 네, 컴퓨터에서.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연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커피 한잔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불어요 지금. 어차피 저희 청취자들은 네. 다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차 타고 가면서 녹음을 했거든요. 네. 살아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네. 흐르는 강물님은 약간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흐르는 강물인데? 이거 뜬금없이 네. 흐르는 강물인데는 뭐예요? 약간 흐르는 강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더 이해를 해주실 네, 것 같은데 흐르는 대로 이렇게. 뭐라고 네.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댓글 한 편을 하나를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좋은 퀄리티로 무슨 선물을 주신 것 같다 뭐 이런 댓글 한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소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져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제가 얼마나 댓글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제가 다 외우고 있다니까 댓글을. 그 가장 댓글에 공을 많이 들고 계신 네, 애너님이 덧칩니다 덧. 네 덧칩니다 덧. 우리 근데 댓글 소개를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 근데 애너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저 애넌 아닌데 피원 피원 죄송합니다. 피원님 근황 소개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근황 네 근황 저희가 계속 네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못 나오신다 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가족분들 모두 한국으로 가시고 다시 학기도 시작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네. 그 피어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네. 가족분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시라고 해라. 아이고, 네. 아이고. 그래서 피어님 나오실 네. 수 있게 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아,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찾으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좀 들으셨어요? 모니터링 좀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잘 안 듣잖아요. 애너님은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한 5번 듣죠. 네. 저도 많이 들어요. 특히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네. 5번 이상을 듣죠. 그렇죠. 네. 저희 지금 울려 퍼지고 있어. 주로 애너님이 저희 편집을 담당해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애너님이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편집을 하시면서. 네. 제가 지난주 거를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막 갖다 붙였다가 이게 마음대로 막 시간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예, 아무튼 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네. 그 우리 엿장수님이 댓글 남겨주셨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 지구, 아, 지구에 대해서, 지구는 살아있다. 네. 우리 지진난 기념으로 네, 댓글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저희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이 지진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이 없었으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네. 뭐 사상자는 안 나온 거니까. 네. 근데 참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경고거든요. 네, 어떤 경고예요? 원전을 다 없애라는. 아, 원전을 네. 없애라는.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네. 좀 빨리 없애라. 아, 저는 그 딴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음? 그 어떤 교회에서 또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아, 뭐 동성애 때문에. 어, 아니, 뭐가 됐든, 네, 뭐 사드가 됐든, 아. 뭐가 됐든, 아,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 이 지진이 난 거다. 정신들 차려라. 네. 또 이런 설교를 누가 하지 않았을까. 네, 저도 의문부여를 지금 한 거긴 한데, 그런 식의 의문부여는 아니고, 네. 그냥 감사하다라는 거죠, 일단. 네. 아직 큰 일이 벌어지진 않았으니까. 네. 전 문화재도 너무 걱정이 됐어요. 경주잖아요. 아, 아, 아 그렇죠. 네. 어, 그러네요. 문화재 피해는 아직 없죠. 네, 아직 그런. 아, 그 뉴스 보니까 이렇게 첨성대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네, 나오던데.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정말. 아, 네. 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여러 개를 또 우리 홍 교수님께 네, 남겨주셨었는데, 어, 저희가 이 질문들은 좀 모아서. 네. 나중에 홍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실 때 그때 한번 가서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예, 저희가 뭐 매주 모실 수는 없으니까 어, 두 달에 한번 정도. 다음번에 한번 오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만나서 방송을 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예, 한 번에 좀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편 네. 예, 그 인터뷰 내용이 너무 이렇게 깊이가 있어서 제가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반은 지난주에 이제 보내드렸고 이번 주에 이제 다음번 반을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장수님이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 내보내고 나서 T1의 페인트 모션, N1의 기습 작전에 당했다. 놀아놨다. 저희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아무 생각이 없었죠. 저희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그 홍 교수님 인터뷰를 듣고서 이제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네. 또 이제 흐르는 강물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신 게 있어요. 아, 아레오바고님께서 남겨주셨군요. 아레오바오님께서 그 최근 이제 유튜브에서 본 이제 근본주의에 대한 이제 이야기 이제 보셨다. 그래서 이제 이 변선한 학장님도 그렇고 홍정수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근본주의로 첨철된 이 한국 기독교의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기독교의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배워서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제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또 하나 남겨주셨어요. 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모아서 나중에 홍 교수님과 두 번째 인터뷰를 할 때 네, 그때 한번 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추석이었어요. 아직도 추석인가요? 연휴가 이제 끝났죠. 네. 네. 아직 한국에서는 계속 주일까지. 이제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이겠죠. 아무튼 추석인데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어떻게 지내셨어요? 똑같죠? 추석. 여기는 사실 추석이라는 네. 느낌이 별로 없죠. 그냥 뭐 가족들이랑 통화는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별로 추석이라고 특별한 네, 애너님은 떡을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네, 혼자서. 교회에서 어제 네. 집사님이 하나 해오셔가지고. 네. 그쪽에 챙겨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챙겨오려고 했는데 어떤 또 다른 성도님이 꼬딱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하나만 달라고 해서 하나 먹었어요. 아, 정말 하나만 드신 거예요? 진짜 하나 먹었어요. 아. 저를 위해서 누가 갖다 주셨는데. 네. 어떤 분이 이거 애들 갖다 줘야지 하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본인, 저 하나만 먹을게요. 본인의 애들. 그렇죠. 야, 이거 안 될 분이시네. 아니, 저랑 엄청 친하세요. 그렇구나. 네. 저한테 돈도 가끔 챙겨주세요. 그래서 네. 저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네. 그랬군요. 네. 네. 저 같으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지난주에 저희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예수 르네상스 여기가 어떤 이렇게 중심이었잖아요. 예수 목회, 네. 예수 르네상스. 그 어떤 건지 우리 애너님이 좀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예수 르네상스. 네. 일단 르네상스라는 말의 의미가 resurrection이거든요. 부활. 네. 상당히 좀 예수라는 인물과 어울리는 그런 단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예수가 없는 성령은 약간 무당. 아, 네. 그 얘기 하셨죠. 무당에 가깝고 무당이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타종교에서 다 얘기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불교 뭐 승려들도 네.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네. 그게 인간의 어떤 이게 본능적인 그런 네. 곳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어떤 그런 독특성을 잃어버리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의 삶을 삶에 대한 조명이 예, 이루어져야 네. 예수를 본받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그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예수 르네상스 예수 목회 홍 교수님의 생각은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보여준 목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예수 무브먼트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예수의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 지역 저 변방 지역이었던 거 그리고 그 주요한 그 예수의 목회의 대상들이 사회에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해방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예, 새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예수 르네상스, 예수 목회의 근본 정신이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홍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런 신학의 교육과 또 목회의 방향이 다 그 예수 목회 혹은 예수 르네상스 정신에 바탕을 두고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예,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해 네. 혹은 이제 성령의 이해 또 예수님의 이해가 사실 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흔히들 우리 그 히브루 바이블을 읽으면서 그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이 빠진 그 하나님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우리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삼위일체의 이해 안에서 생각을 해야 온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유대교와 다른 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망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예수 목회에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예, 예수 르네상스.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데살로니카 전서를 가지고 좀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파루시아. 네. 예, 그게 이제 파르가 옆이란 뜻이고 우시아가 빙이란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세컨 커밍을 사실 의미하는 말로 사실 쓰여요. 네. 근데 그 말 자체는 사실 세컨 커밍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 계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목회를 얘기하고 예수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 거냐. 네. 닮아갈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예수의 삶을 뭐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인지적으로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닮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실존이 영적으로 우리랑 함께 있을 때여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제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세컨 커밍을 얘기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아무도 이제 예상치 못할 때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말 끝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까닭은 우리랑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떤 세컨 커밍의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엄중한 그 그런 심판적인 그런 성격 이런 거를 부각시키고 있진 않아요. 네. 예,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함께함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죠.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도 예, 예. 연결해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바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랑 함께 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Here and now, Kingdom of God.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림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재림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 역사적인 이 시간의 흐름의 어느 순간에 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오셔서 네. 우리가 666표를 이마에 받기 전에 네. 오셔가지고. 네.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휴거가 된다. 네. 이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here and now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현실화 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미래에 일어날 어느 사건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약자들과 연대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의 무브먼트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홍 교수님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바울 같은 경우는 70년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AD 70년 이전 예루살렘 네. 파괴 이전에 이제 살았었고 예수님이 자기 생애에 오실 줄 알았었죠. 네. 예,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지, 어떻게 우리가 들림을 받을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 받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70년에 예루살렘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깨달은 거죠, 교회가. 아,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으면 앞으로도 한참 동안 안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쓴 누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누가가 네. 쓴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재림 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이 재림을 사실 대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성령의 임하심이 바로 파루시아라는 거죠. 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 가운데 그렇죠. 네, 현실에서 우리랑 실제로 함께하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랑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가 포함된 사실 성령의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냥 예수가 배제된 그런 게 아니고 누가복음과 이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역사, 예수의 삶과 예수의 삶이 어떻게 사도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네. 예, 그리고 사도들의 네. 삶으로 재생, 이 리이넥트먼트가 되고 있는지 네. 재현되고 있는지 예수의 네. 삶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어떤 정확한 이해,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네. 예수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아, 그렇죠.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삼위일체라는 그 렌즈 안에서 봐야 가능한 이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구약에 치우쳐서 구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든가 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령 운동은 말 그대로인데 무당 미디엄 역할이죠. 샤머니즘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그걸 바탕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도신경에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이거잖아요. 그 중간에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죽음과 아니 태어남과 탄생과 죽음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가르침이나 삶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사실 히스토리컬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Q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 Q에 대한 연구도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사실 일어난 거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터뷰 듣죠. 그럴까요? 네. 근데 오늘 피오님이 너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예. 피오님 말씀하세요. 아포가도 맛있었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요즘에 어떤 공부하고 계시는지. 아, 요새. 제 재밌는 게 뭐예요? 제 무슨 공부하지? 과목이 뭐예요, 과목? 20세기 미국 역사. 20세기 미국 역사.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지? 뭐더라?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생각이, 수업 듣고 계신 건 맞아요?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우머니스트 디얼러지. 우머니스트 디얼러지. 그러니까 우머니스트 디얼러지는 이제 흑인 여성 신학이죠. 그 다음에 종교심리. 종교심리? 사이콜로지 오브 릴리전. 재밌는 걸 들으시네요. 그럼 프랙티컬이네요. 네. 프랙티컬 하나 듣고 시스템에이 하나 듣고 히스토리를 하나 들으시네. 아, 그렇게 됐네요. 그게 지금 다 꼭 들으셔야 되는 코스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상담 실습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이번 학기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좀 바쁘시겠지만 가끔씩 좀 오셔서 재밌는 거 공부하신 것 중에 재밌는 게 많잖아요. 되게 그런 많아요. 거 이렇게 좀 그냥 얘기 좀 해주세요. 나눠주세요. 아보카도 사주실 거죠? 아, 그럼요. 뭐 6불밖에 안 하는데 뭐 30분만 일하면 돼요. 제가 30분 제 학교에 30분만 일하면 6불이 뚝 떨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미안하다. 뭐야, 30분 일하면 되는데 앉아서 스캔만 하면 돼요. 한 3번 어떡해. 그 노동을 하셔 지불을 하시고 사는 건데 괜찮아요. 저 일하면서 이베이 같은 데 들어가서 핸드폰 같은 거 보고 하고 있어요. 30분 동안 뭐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인터뷰를 듣도록 하죠. 네. 자, 인터뷰 시작. 뿅. 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제가 지금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저희 한국 지금 상황이 이명박근혜 그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제 세월호 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모임도 있고 또 뭐 진보적인 언론인들의 또 모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조금 사분오열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보 운동 세력들이 규합이 안 돼요. 규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담론이 필요한데 저는 예수 르네상스가 사실은 그런 진보적인 그런 이 사분오열 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담론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의 사람들은 한국으로 말하면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고 진보적인 색깔의 사람이고 바깥에서는 저를 운동권이라고 보는데 운동권 쪽, 진보적인 측 사람들 가까이 가보면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 제가 아는 거는 성경책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뭐 지네들끼리도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약성서를 넘어서야 되는 우리의 과제다. 제가 아직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 하버드의 존신학자 카프만 만나가지고 나는 이 다종교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데 너는 왜 예수를 믿냐? 예수가 잘난 게 뭐냐? 예수의 유니크한 메시지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답변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성경에 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 이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절박했고 바울도 예수도 임박한 종말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우리 앞에 10년, 20년 삶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 이 종말론이라는 게 욕심을 포기하는 데는 좋지만 삶을 설계하는 진지함에 있어서는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2000년 전 성서이기 때문에 성서는 힌트를 주고 이리로 가야 된다는 방향은 알려졌지만 그리로 계속 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화 이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는 그건 요원한 거고 진보적인 사람들 성향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물론 보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 상징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는 멋진 작품을 위해 이 화두를 던졌는데 저부터도 이 엘리트 의식, 뭐 잘난 척하는 이런 게 몸에 배가지고 상대방을 비판부터 합니다. 부부싸움도 그래서 계속 나는 거고. 가족끼리도 우리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 가족끼리는 사랑할 줄 알고 있었는데 가족끼리의 싸움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진보적인 사람들끼리도 이건 가족인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의 편이 아닌 보수적인 사람들 혹은 북한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의 첫 출발은 상대방을 나하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그 사람들 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이 상징적으로 준 인카네이션 미니스트리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보고 예수님이 언어화하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에 그 이상한 사람들 소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천벌을 받은 사람들 장님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던 거는 예수님이 한 번도 언어화는 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선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국에서는 대화 그러면 남북 대화잖아요. 네. 다음에 대화의 주제가 뭐냐? 어디서 만날 거냐?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 네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고 네. 어디서 만날 거냐? 대화의 주제가 뭐냐? 맨날 이런 것만 하고 마는데 상대방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들려주고 싶은 말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여기서도 실천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의 차이가 왜 나는지 듣는 거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예수님의 행동에 이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슬며시 있는데 노골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어요. 바울하고 베드로도 보면 크로스하는 이 사람들은 죽을 때 네로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죽어서 화해했을 거다 이렇게 농담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네. 한 번도 화해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 사이에 혹은 지구촌 사람들 이게 다 우린 같은 패밀리잖아요. 지구 그러니까. 망하면 다 죽으니까 우리 네. 가족인데 네. 이 가족끼리의 대화 이런 거를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싶은 말 우리가 말하기 전에 듣는 것부터 하면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이 낮은 자리에 서서 어린아이 편에 뭐 문둥병자들 장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거는 언어는 그런 말을 안 썼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준 것 아닐까 이거를 실천하는 거를 제가 죽기 전에 좀 보고 싶어요. 네. 기독교인들 사이의 화해 네.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들이 젊었으니까 이거는 당신들의 영광이 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기독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들으시고 저희랑 굉장히 지금 깊은 연대감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청취자들 분 중에서 네. 본인은 아직도 무신론자시고 예, 기독교인들을 항상 비판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랑 잘못된 점을 그렇죠. 잘못된 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깊은 우정이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기독교를 논하지만 조금 말이 되는 식으로 저희가 논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공통의 화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기 이 대화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홍정수 교수님께서 말 되는 말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국에 오니까 뭐 네. 영어는 잘 모르지만 아직도 모르고. 근데 make sense 하냐. 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말이 네. 되냐. 선생이 학생들에게도, 학생이 선생에게도 그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럼 우리는 거꾸로 물어봐야 된다고. 말 되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거에 대해서 그 분명한 정의를 내린 사람은 없다라고 보고, 우리가 신학을 하는 마당 맥락에서는 말이 되는 된다라는 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여기에서 되살아난다. 다시 리인액트, 액션으로, 해프닝으로, 이벤트로 되살아날 때 맥센스 한다. 이렇게 저는 봐요.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걸 믿는다? 믿는 거 말든지 그럼 신앙은 네 자유지. 그러면 네도 물 위로 지금 걸어갈 수 있느냐? 당신이 감리교인이니까 요한 웨슬레는 2000년 전에 예수는 실제로 물 위로 걸어갔다고 믿었어요. 웨슬리는. 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쇼를 좀 해야 사람들이 쇼를 보고 하나님을, 예수의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상조치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요한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비상수단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게 요한 웨슬리의 설명이에요. 네. 그 설명은 개떡같지만 그가 그걸 가지고 고민했다는 점에 굉장히 나는 높이 평가를 해요. 네. 목사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아. 내가 믿는다? 오케이. 그 믿음이 여기서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사건으로 되는 만큼만, 지금 여기서 사건으로 되는 만큼만 make sense하다. 의미가 말이 된다라고 봐요. 네. 천당을 가는 것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천당 신학은 사후의 세계를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포맷이고 사후의 세계를 믿으면 지금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 네. 여기서 아.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래서 이 make sense 하냐라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이벤트화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적용의,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에 방점을 두시는 거예요. 네, 네. 현실 적용. 그래서 적용 이제 그러면 이제 오해가 하나님은 적용이 안 되고 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갈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병우 선생님을 좋아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장님을 눈뜨게 했다. 내 아들이 장님인데 하나님이 눈뜨게 하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내 아들을 눈뜨게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지만 기독교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내 아들 지금 장님인데 이 장님을 눈뜨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만큼만 말이 된다. 일단은 말 된다라는 말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지금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의 정신을 드러내고 실천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맞나요? 네. 네. 네, 네. 그, 뭐, 이제 우리 팟캐스트를 무신론자도 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신론적으로 설명하면 네. 예수는 재미있어서 그 짓을 그 길을 계속 갔다 이렇게 봐요. 우리 사춘기 애들도 부모가 유산이 많으면 몰라도 유산이 많지 않은 부모가 뭐라 그러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가죠. 그 예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갔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거창하게 하면 휴메니즘이 되살아나는 거고 아주 무신론적으로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말로 하면 예수의 길을 가는 거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재미있는 길.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네. 네. 그 좀 전에 이제 갈릴리가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미니스트리의 중심지가 나사렛과 갈릴리 그 변방 네,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변방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 네.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의 미니스트리가 주로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수의 정신에서 지금 현실의 한국 교회를 보자면 어떤 이제 생각이 드시는지 예,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비관적인 대답. 그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서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고3 학생들을 둔 학부모에게도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봐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죠? 자녀들이 국민 학생들일 때까지는 지식인은 지식인이고 신앙인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자녀가 중학교 가기 시작하면 세상,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네. 과외도 시켜야 되고 도덕질을 해서라도 엑스트라 커리큘럼 뭐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네. 그래야 좋은 학교로 가니까 네. 그때부터는 신앙도 지성도 소용이 없어요. 네. 어떻게 내가 전하는 예수가 대학 진학을 앞둔, 그러니까 중3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 도시의 경쟁 사회, 여기에서 예수 목회를 할 수 있나? 네. 아직 답이 없어요. 고민 중입니다. 네. 제가 더구나 애를 안 키워봐가지고요. 네. 큰 소리를 못 치겠어요, 이 부분은. 네. 네. 한국 사회가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고등학교까지만 내 책임이고 대학은 안 가도 된다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근데 나도 자식이 있고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큰 소리 치겠는데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네. 도시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없지 않을까 네. 잘 모르겠어요.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눈먼 신앙을 가지고서 네. 또 그걸로 장사를 또 잘 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또 있으시고 파워풀하죠. 예.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얼번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도시 네. 미니스트리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수능 백일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고3 네. 학생을 이제 지금도 파워풀한 네. 약이에요. 그게 그걸 할 수 있으면 목회를 해도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양심이 안 되면 네. 그게 로버트 슐러가 무너지면서 그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LA의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냐 사실 고민을 하죠. 지금까지는 박정희 전두환 하면 된다. 로버트 슐러 조영기 하면 된다. 하면 병나는데 네. 하면 된다는 건데 로봇 슐러가 상징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 교회 가보니까 2018년에 캐톨릭으로 네. 넘어갔는데 네. 2018년까지는 수리 중이에요. 그래서 문 닫았다고요? 캐톨릭으로 네. 넘어갔어요. 수정교회는 네. 문 닫은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기득권자 상위 10% 뭐 그 금수저라고 그러나 상위 10%는 하면 돼. 네. 근데 나머지 90%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상위 10%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야기가 먹혀 들어간다라고 봐요. 삶의 길은 다른 통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금수저도 아닌데 내가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처럼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다. 소위 블라인드 페이스 하면 된다. 이 환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야기는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이렇게 목회가 어려워지는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방 신학에서 묻고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그 이렇게 경제적 격차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복음이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해방 신학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교수님께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방 신학은 미국에서 1970년대에 라인든 리버 후예들이 제자들이 계급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해방 신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보냈어요. 네. 쟤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 그러니까 남미로 이제 보낸 거군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 리포트가 있어요. 네. 그거를 모르면 해방신학, 민주신학 얘기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여성신학이 자리를 잡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방신학은 사회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조직의 문제라고 보고, 이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 이외에는 개인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거기까지는 뭐 좋은데, 폭력 문제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폭력주의자는 아니지만, 폭력을 쓰지 않으면, 내일 5만 명의 내 가족이 죽는 것보다, 오늘 5명의 자본주의 앞잡이가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총을 드는 거라고 해요. 네. 상대방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네. 이 계급의 문제하고 폭력의 문제 뭐 이런 거 그래서 해방신학은 노골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 해방신학이 공산주의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래서 한국에 소개된 해방신학 책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네 페이지가 빠져 있어요. 아. 그래서 분도출판사에서 나온 해방신학 책은 엉터리입니다. 한국 어쨌든 뭐 한국은 이상한 나라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 라이넌 니버는 자본주의에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섰던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이넌 니버 제자들이 방법론적으로 마크스의 계급 전환을 표방하고 있는 해방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거기에 갔다 온 얘기가 남녀 차이처럼 계급의 구분이 확실한 나라다. 거기에서는 해방신학이 맥센스 한다. 네. 한국에서는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애매하다고 해요. 미안하지만 네. 요즘 뭐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남녀 구분이 어렵지만 남녀는 확실하다고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그런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제로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나라에서는 부자가 내 것을 가져갔다.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부자와 부자 편에 든 사람은 타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해방신학의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해방신학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아.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폭력을 정당화해요. 자기네들은 폭력주의자는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에머리 있을 때 라이넌 디버 한스킹하고 이제 해방신학자들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그게 첨예한 이슈였죠. 근데 남미 상황에서는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는 폭력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는 못 받아들인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거는 늘 남아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자들은 이 문제는 슬쩍 비켜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신학은 기독교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부자의 신학, 번영의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그래서 네. 해방신학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거죠. 남미 사람들은. 그래서 민중신학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해방신학은 과제가 둘이다. 민중 편에 서는 신학, 민중의 눈으로 기독교를 개혁하는 신학. 그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은 기독교 개혁은 안 하고, 지금 복지 목회하고 있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네. 정부가 더 잘해요. 그래서 지금은 민중신학이 아니라 복지신학으로 바뀐 거죠. 네. 옛날에는 군사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저항하고 계급투쟁론도 있었는데 지금은 민중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복지 목회예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네. 민중신학하는 사람들이 복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죠. 복지 목회, 새마을 목회하고 예수 목회하고 똑같은 거냐. 답을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스스로 찾아라. 네. 제 제자도 인천에서 거액의 정부 돈을 갖다 써요. 민중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네가. 누구를 위해서 민중운동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묻죠. 물론 보수적인 사람들의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지이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생각을 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복지운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운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정부가 복지를 외면했으면 그렇지만 지금 복지사회로 한국도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무슨 예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네. 과제만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은 의문들이 사실 많이 풀렸는데요. 아직도 조금 명쾌하게 그 더 배우고 싶은 궁금증이 더 아직 남아 있는데 저희는 사실 교수님이랑 만남을 이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질문을 잔뜩 가지고 이렇게 찾아뵈면 이렇게 더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네. 대화는 늘 즐거운 거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그거 하나가 없었으면 참 슬펄 텐데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희락 여인에게서 네. 배운 거가 성경에 슬쩍 남아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네. 저는 짱캅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짱캅의 신학에는 타 종교인들, 비종교인에게 배울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이 없어요. 제 전공이 종교 간의 대화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예. 이제 기독교 안에는 자기네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 종교와의 대화, 말은 좋지만 신학적으로 타 종교와 대화 불가능합니다. 신학을 안에 내부에서 보면 네. 저는 예수는 참 좋은 게 배웠잖아요. 도전을 네. 받아들였잖아요. 네. 이 젊은 사람들하고 특히 우리 게스트 중에는 뭐 비기독교인도 있다는데 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네. 나눌 수 있다면 이는 원더풀 타임이죠. 저희가 네. 다음에 올 때는 또 다른 분도 더 다른 학생도 더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를 비판해주는 거는 기독교를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무관심이 가장 나쁜 거라 그러잖아요. 네. 기독교가 아니면 지구상에 이 언더 프리빌리지드,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인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휴머니즘, 네. 그런 것은 없다고 봐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저는 뭐 부처님의 책을 열심히 읽긴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유대인 청년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구촌에 힘없는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는 그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것을 꿈꾸는 희망의 이야기. 네.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해 준다면 이거는 너무 고마운 이야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 저기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아 내가 갈 수 있어요. 당신들 공부하는 사람들을 바빠요. 예, 이제 어떠셨어요? 들어보시니까. 아, 지금 하세요? 아니요, 지금 인터뷰 들으시니까. 지금 인터뷰 저희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들은 게 없죠. 아니, 지금 인터뷰 들은 것에 대한 요약을 좀 해 주세요. 네. 우리 티오님께서. 네. 그 리뷰 잠시만요. 한 내용이랑 다른가요? 좀. 저희가 지금 예, 네, 좀 달라요. 그 일단은 우리 애너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 네. 여러 진보적인 세력들이, 뭐 기독교 세력이건 아니면 정치적인 세력이건 많은 분들이 이제 4분월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연대할 거냐. 네.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답이 없다. 일단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건데. 맞아요. 대화가 진행이 되려면 사실 이 옳고 그름 이걸 떠나서 다름을 인정하고 일단 들으려는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나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렇게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좀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생각 또 진보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함께 좀 협력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말 되는 기독교였잖아요. 네. 네. 말 되는 기독교. 말 안 되는 기독교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어떻게 말이 되는 기독교를 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네.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지금 애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제가 지금 그리고 좀 잔뜩 흥분한 아기들이 생일 파티가 끝나고 노천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아이고, 귀엽네. 네, 제 목소리도 제가 안 들리네요, 지금. 네. 네. 제가 아무튼, 편집 잘하면 되니까. 네, 아무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사건으로 일어나는 만큼만 믿는다. 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네. 네. 그, 갑자기 저보고, 당신 목사니까, 무리를 한번 걸어봐라, 예수님처럼. 혹은 이제 30년 된 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봐라. 이러면은 못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 안 되는 기독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기칠 수 있는 기독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그 당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정신과 또한 성경의 말씀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make sense 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지금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아주 좋은 내용을 들으면서 캐치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처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인터뷰 들은 지 1주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 사실 네. 한번 들었어요. 아까. 네, 아까 듣긴 들었어요. 또. 네, 근데 계속 딴짓을 하시더라고요, 에너님이. 아, 저는 페이스북 계속 보면서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의 그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거 이제 여쭤봤더니 그 한국 목회는 네. 고3 자녀를 둔 부모한테 make sense 하면 성공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거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성공 가도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신앙도 지성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네. 네. 이분들에게 이해가 되는 설교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정수 네. 교수님은 약간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죠. 네, 약간 네. 천재 같거든요. 아직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처럼 치열한 그런 상황에서 애들 대학 가는 상황이 이거 어떻게 대학을 보낼 거냐는 거죠. 네. 그 시점에 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들릴 수 있는 설교를 한다면 그러면 그게 성공한 목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럼 뭐 수능 백일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스카이반 모아놓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그 미신적인 요소를 제한 상태에서 어떻게 make sense한 설교를 할 것인가. 그게 하나의 큰 도전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비신화화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어떻게 자신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자녀가 대학에 설사 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의 변화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메시지라는 거죠. 네. 저는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생존 여부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도 많이 그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저희가 눈먼 신앙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을 수능 백일 기도로 인도하는 게 바로 이제 눈먼 신앙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장사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신앙 양심, 신학적인 양심도 지키면서 굶어 죽지 않는 목회를 하느냐. 그렇죠. 요 지점에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 10%의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90%의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10%에 못 들어가는데 네. 그분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수가 의미 있을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이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는 열심히 하면 10%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천재건 열심히 하건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절대 못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인지하는 순간부터 예수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이 불평등한 사회 안에서 예수의 목회, 예수의 정신이 바로 그 약자들과 연대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들 중에 계시는 아까 말씀하신 파루시아의 삶을 사신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의 메시지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 90%의 사람들에게 네. 저희를 포함한 네.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했었어요. 네. 해방신학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해방신학에 대한 이해가 저랑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네. 홍 교수님의 이해와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저는 받아들이고요. 네. 저도 더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해방신학이 갖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은 네. 사실은 좋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신학이 이렇게 태동될 때 네. 거기 그 컨텍스트가 거의 엄청난 작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주목을 하시고 얘기를 이번에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든 신학은 다 컨텍스트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해방 신학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좀 극단적인 컨텍스트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컨텍스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걸 벗어나는 순간 우리 홍 교수님 말씀대로 make sense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늘 한 시대의 신학은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혹은 이제 모든 것에 다 통하는 만능의 신학을 또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항상 그 시대적, 역사적, 상황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한 상태에서 신학을 봐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복지신학. 네. 이 얘기가 과연 복지신학 이꼴 예수의 목회인가, 예수의 신학인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복지신학이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먹여주고. 요즘에 이런 어떤 이제 해방신학 혹은 민중신학의 흐름들이 결국에 지금 복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복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우리 홍 교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는 바로 그 복지신학이 예수의 정신을 살려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이 굉장히 그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예. 네. 네. 우리 피어님 어떠셨어요? 아 좋네요. 네. 왜 웃으세요? 그거보다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려고 하고 있는. 아 그래요? 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천천히 오시죠. 네.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뒷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일단 저 이제 엄마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랑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맨날 엄마한테 그러거든요. 엄마는 기도를 안 한다고. 기도 좀 하라고. 내 기도 좀 하라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딱 똑같은 내가 너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뭐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는 엄마 양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를 합격시키려면 다른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맞잖아요. 그 말이 사실. 네. 그래서 맞다. 그 말 맞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들면서 저도 이제 기복 신앙에 대해서 정말 한국에 있었을 때는 되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했었는데 되게 안 좋게. 근데 제가 미국에 오면서 좀 멀리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원인을 그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원망하진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녀가 이제는 그 성공 가도에 올려놓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안정된 삶으로. 그렇죠. 안정된 그 삶이 워낙 힘드니까. 성공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삶의 길로 갈 수 있게 바라는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고 그 제가 문제로 보는 거는 그 작은 나라에서 작은 구조 안에서 경쟁을 너무 시키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이 있는 거를 인정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되게 선택된 몇 가지 길만이 허용되는 거죠. 그 길로만 가게끔 하려고 만드는 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구조가 부모님들을 희생시키는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마음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바라볼 때 기복신앙을 무조건 비난하진 않게 됐어요. 좀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 구조가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아까 또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 기적을 바라는 마음. 그 말 되는 말 하시면 그 전에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뭐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교회 문화가 있다고 지적하셨잖아요. 아, 그 고3 문화? 네, 그때였나? 고3? 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건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하시죠. 그것도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아이가 아플 때나 누군가 가족이 아플 때 우리가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병이 낫기를 기도를 하는 부모가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다른 분은 그냥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다는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게 또 그 무리한 거는 당연히 나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 기적에 대한 믿음이 삶을 좀 유지시켜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긍정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게 만드는 심리학적인 거예요. 접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 이게 저번에 제가 그 페이퍼를 쓰면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을 되게 좀 깊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냥 되게 거칠게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어요. 한 그룹은 좀 쉽게 받아들이는 부모님, 그리고 한 그룹은 뭐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예 자녀의 아픔, 자녀의 있는 그대로? 장애, 자녀의 장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자녀의 장애가 반드시 고쳐질 거라고 믿는 부분. 근데 정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한 1년 동안 막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네,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되는. 왜냐면은 그거 페이퍼를 발표하고, 학교에서도 발표하고, 뭐 다른 어떤 데서도 발표하고, 막 여러 번 발표를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이 약간 허무맹랑한 것도 있지만, 삶을 또, 이렇게, 제 삶의 어떤 파워를 극대화시켜서, 나타내주는 그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동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이걸 어떻게, 저는 이제 상담 쪽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좋게. 네. 왜냐면 당연히, 근데 그게 너무 압박이 심하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스스로를 자꾸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를 좀 괴롭히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장애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쪽에서는 허용되는 범위가 훨씬 넓으니까 그 인간성이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말이 안 나오네요. 인간성이 받아들여지는 그 허용 범위가 훨씬 넓어서 좀 더 자유로워요. 네. 그러니까 그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과 이쪽에 어떤 힘을 어떻게 합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그 부분 말씀하셨을 때 그게 생각났어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저는 사실 말 되는 말 그 그런 좀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 되는 말이라는 것도 너무 이쪽으로 그, 와서 아니요? 그 약간은 조금 뭐랄까 그 과학주의 그 뭐라고 하죠? 사이언티즘?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쪽으로 좀 약간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말 되는 말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리인액트 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네. 예, 재현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이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지금, 피오님께서 말씀하신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예, 한 그룹의 사람이 기적을 고집스럽게 믿고 그것이 이렇게 재현될 수 있게 계속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되고 싶은 것대로 되어가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다 너무 가까이 싶어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고집스럽게 기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죠? 그리고 그냥 뭐 다 포기하고 어떤 사회적인 복지에 기대고, 그죠? 예, 그리고 자기 인생을 찾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스토리를 살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각자한테 다 말이 됩니다. 예, 이쪽 부류에게도 말이 되고, 저쪽 부류에게도 말이 돼요. 저도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기적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그게 정말 희한한 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아니, 이게 무엇인가. 이게 옛날에 제가 알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 동생 둘이 사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썸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였던 그런 그리스도 안에 썸. 네, 그리스도 안에 썸. 근데 그 자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내가 이것만은 고치고 군대 가겠다. 군대에 가야 되는 아니 군대 기도로. 아 기도로 오시겠다. 그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낫더라고요. 류마티스. 아 이거 맨날 그냥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두세 시간씩. 그리고 군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그 형제의 기도 때문에 그 자매의 류머티즘이 고쳐졌는가?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긴 근데. 한데 그 형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되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는 거고 그게 그 형제의 삶의 과거의 하나의 스토리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가죠. 그래서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인생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말이 되는 이야기고 예, 그래서 저는 복음서에 적힌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그런 것들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을 때는 그게 말이 되기 때문에 적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적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서버린한 일이다. 서버린이 이렇게 뭐냐면 자기 주권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이 고유의 영역, 개인적인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주권적인 자기 주권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건 뭐냐면 이렇게 상식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교회에 앉혀놓고 그 사람들한테 기적의 이야기를 주입시키고 강요함으로써. 저 여기서 그 생각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방금. 피원님이 얘기하셨어요. 피원은 본인이시고요. 피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제가 저 똑같은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려는 건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 방금 떠오른 건데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이것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도 믿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쌓아올린 믿음이라면 네.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음 말고 다른 네. 사람한테서 배운 믿음 말고 네. 내가 혼자 스트럭을 해가지고 네. 생각하고 고민해서 네. 네. 스스로 네. 내가 그거를 그래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거는 뭐 될 거야 이런 자기 안에서 나온 믿음이라면 좀 그렇죠. 합법적이지 예. 않아요? 예,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거죠. 그, 저희가 이제 헬레니즘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중요한 단어 아포리아거든요. 아포리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정의가 뭐냐? 그 제자들이 모른다. 아니, 이게 정의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게 정말 정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해가서 하다가 제자들이 깨달았어. 아, 우리는 정의에서 모르는구나.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무엇이다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나도 정의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거든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의가 뭔지 알아가도록 찾아가도록 스스로 학습자 스스로 찾아가도록. 예.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뭔지 알고 있어도 이게 이게 답을 정확한 답을 학습자에게 학습자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손에 쥐어주는 거는 그 자체로 저는 이 기회를 탈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를 탈피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꼭 목회자만의 잘못 100% 목회자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못인 예.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철학자님께서 말씀하신 예. 아시지 않나요? 아이오파 기티카 뭐 존 밀턴이 아니 한나 아렌트 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받아들이는 네. 것도 악의 일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악이다까지 저는 주장하진 않지만 게으른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생각하지 않는 거는 바로 그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이용하지 않는 거니까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페이스북 아이디 덫이야 덫 해가지고 이렇게 게시판에다 글 쓰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주는 그 답이 덫이라는 거죠. 특히 보험 같은 거 사기라는 거죠. 우리 아프카도 이것도 덫이야. 이것도 덫이야. 미끼를 네. 아 진짜 네. 던지고 공전 없다는 거를 덫을 늘 생각하면서도 말려들었어요. 네. 아니, 심심하니까 나도 너도 다 심심하잖아요.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길게 논할 생각은 없고, 저는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게 꼭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기적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서 병이 낫고 뭐 물 위를 걷고 이런 정말 우리가 초자연적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기적 말고, 사실 저는 제가 신앙을 갖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이거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믿어지고 또 그렇게 사라지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 혹은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나에게 make sense 해지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 저는 그게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비록 그냥 굉장히 미약한 힘이지만 세상을 바꿔가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아닐까. 근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홍정수 교수님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 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신 그거가 네. 저는 이 대화와 소통 이런 거랑 연결이 있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말 되는 말을 해야 최소한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면서 각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스트럭을 하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것이 기적을 옹호하는 쪽이 됐든 옹호하지 않는 쪽이 됐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sovereign한 자신의 주권적인 어떤 의지와 그런 지성을 사용해서 결론에 이른 거면 그죠? 그 자체로 훌륭한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기적 또 가장 말되는 말이라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 생각이 다르고 나는 기적을 믿고 저 사람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게 기적이면서 그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되고 나한테는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에게 말되는 말과 나한테 말되는 말이 갖게 되는 접점. 예. 그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 접점 안에서 또 말되는 말들이 이루어지는,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곧 기적이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든지 저는 이렇게 갈무리를 좀 해보려고. 아,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한마디만 더. 네. 그때 썼던 페이퍼에서 두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장애를 받아들인 그룹. 네, 어떻게 그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근데 그 페이퍼를 읽어보시고 어떤 네. 교수님께서 똑같은 말 해주셔서 제가 그때 되게 감동받았는데, 아, 이분은 역시 학자시구나 딱 생각 들었던 게, 이분을 딱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도 해주셨지만 지금 맥락에 맞는 말 중에 말을 하면 그 장애를 받아들이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적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저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네. 사실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말을 듣고 그것도 그거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너무 환원시키면은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네. 저는 제가 좀 환원시켜. 제가 아보카도 어제부터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바로 네. 아보카도 사준다고. 네. 이건 뭔가요, 그러면? 이건 우연이죠. 100% 우연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명이 기적이라는 이유가 네. 뭐냐면, 제 옛날에 채플 시간에, 채플 항상 지루하잖아요. 뭐 설교 같은 거 들으면. 채플 해봤어요? 네. 지루하잖아요. 전 지루해서 항상. 매 채플이 지루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루하죠. 채플 시간에. 근데 이제 주부를 이렇게 받으면 주부에 벌레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벌레가 진짜 3mm. 자벌레, 3mm. 근데 벌레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위로, 한참 이렇게 올라가서 주부 반 이상을 이렇게 해가 힘들어서 올라갔는데, 제가 그걸 거꾸로 뒤집잖아요. 걔가 반대로 이렇게 방향을 다시 틀어가지고 또 위로 쭉 올라가요. 이걸 계속, 채플 한 시간 동안 제가 계속 했어요. 벌레한테는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이겠어요. 근데 벌레는 정말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정말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낀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아, 이렇게 이게 뭐. 전병옥이 이상한 얘기 하나 했잖아요. 그죠? 전병옥. 어려워야 애를 많이 낳는다. 그런 얘기를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했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네. 언급을 했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미쳤다고. 잔디는, 잡초는 밟을수록 더 생명력 있게 올라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잔디를, 뭐, 풀은, 이제 들풀. 들풀은 이렇게 발로 밟으면 더또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생명력. 이 조류를 거슬러서 막 가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다. 아기들도 그렇고 우리도 다 살아있는 건 다 역류하는 게 있어요. 어? 저 요새 그거 느껴요. 뭐야? 제가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네. 건강하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너무 생명력이 너무 끔찍하다. 저 사람 오래 살라고 저렇게 해. 나. 이게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쵸?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때 생명력의 어떤 끔찍함을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무슨 말인... 생명력은 그리고... 경이롭지만 네. 어떤 생명력은 끔찍할 수도 아니 이게 네. 피원님이 계시니까 네. 논의가 이렇게 막 튀네요. 이렇게 막 생각지도 네. 못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쵸. 이런 네.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악이다라고 악은 당연히 아닌데 다른 좀 논의를 돌려서 악도 생명력이 있잖아요. 나쁜 것 그러니까 왜 또 네. 심리 상담하니까 되게 힘든 과정 속에서 자라면은 그걸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못된 사랑을 받고 자라면 못되게 자기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엄마가 가끔 명언을 남기는데 인사이트가 있어요. 네. 되게 뿌듯해하시니까 아, 기분 좋네요. 좋은데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아포카도 갑시다. 아니, 아니, 아니 굉장히 많이 애들하고 얘기해요. 아니, 아니요. 좀 네. 전에는 제가 뭘 얘기할, 아까 얘기할 땐 너무 졸려가지고 막 참고 있는 거 느꼈거든요. 아, 전, 전혀 졸린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아니, 그냥 네. 제가 얘기를 하면 네. 항상 눈을 감으세요. 아, 제가 얘기할 때.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냥 습관인가 봐요. 네, 항상 무리합니다, 제가. 어쨌든, 저희 엄마가. 네. 이게 막 식물들을 보다가 와 진짜 독하다고 여기 식물들은 어... 진짜 이게 막 비도 안 오고 이러니까 참, 진짜 진짜 이거 막 만져보라고 너무 깜깜깜깜하고 아프다 이러면서 어... 진짜 허, 그러니까 그 이렇게 없이 좀 자원이 없는 속에서 자라면은 사람이 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근데 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강한 생명력을 갖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박수 쳐주려고 생각해요. 한번 저 비슷한 네. 경험을 저랑 비슷한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싫어하게 됐어요? 어? 너무 피원님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피원님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나쁜 거지. 극심한 피해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서 아니면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 생명력을 그쵸, 한 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최고죠.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 에스겔서인가? 무슨 뭐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런 말 하나 있잖아요. 예레미야인가?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예, 그 이스라엘을 갓난아기에 비유하면서 네. 피투성인 그 갓난아기를 이제 걷어들여요. 걷어들인 다음에 이제 걔를 키우는 거죠. 네. 네네네. 그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어떤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살라 피투성이라 살라. 이거는 삶에 대한 정언 명령이거든요. 변명하지 말고 네 생명력을 끝까지 그 주장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력 자체,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경이로운 거고 그 자체를 우리가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정확히 알겠어요. 이 생명력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정치인 요즘에 제가 많이 보는데 이정현 씨. 예. 네. 새누리당 지금 대표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시작해가지고 17단계를 밟아서 지금 단계에 올랐다고 하면서 대단한 생명력이죠. 그렇죠. 여기는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회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이제 대한민국의 구조에 완전히 스스로를 적응시킨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굽신굽신 그리고 키싱 에스 키싱 뭐 이런 거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새누리당 대표까지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무슨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이렇게 그 다른 사람 에스키싱 이런 거 네? 막 이렇게 아첨하고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의 예. 문제죠. 그 그렇죠. 사람은 예. 그렇게 가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예. 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 한 거겠죠. 그러니까 가치의 체계가 다른 거죠. 그렇죠. 척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가는 것이 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성공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느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거는 인간의 존엄을 정말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 지혜랑 똑같죠. 그러니까 진성미의 어떤 가치 체계가 진짜 다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의 네. 여부가 네? 최우선의 가치가 돼서 생존의 양상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존, 어떻게 존재해 있느냐, 생존의 존재의 양상 이게 이제 2차, 3차가 된 거죠. 생존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 돼서. 그 부산행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좀비들이 막 기차 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을 해요. 아 예. 근데 그 재밌나요? 아주 안 재미있어요. 네. 근데 그 주인공 남자가 이 한 이제 9살, 8살짜리 그 딸이랑 같이 그 기차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좀 벗어났어요. 그 위험천만한 순간을. 네. 그리고 나서 한숨을 돌릴 때 그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옆에 계신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해줘요. 어이구.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 애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럴 때는 너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 저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이제 그 장면이 갑자기 지금 제가 이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런 네, 이제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옳은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그렇지만 뭐 사람이 누구나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도 계속 가는 거죠. 네. 네, 삶은 이 ongoing process니까 네. 계속 되는 거잖아요, 삶은. 그리고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은 그 전혀 또 다른 사고의 방식과 가치 체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또 나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걸로 끌어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대로의 방식이 있고 그 사람만의 삶의 양식이 있고 그거는 나랑은 다르구나. 내가 저 사람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꼭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이 동화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새누리당 다 때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존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아 너는 그냥 그렇구나. 네.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렇지만 네가 하는 얘기는 뭔지는 알겠어.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래도 거기서 이제 풀려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이렇게 아내가 했을 때 저희가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대신에 너 이거 왜 안 했어? 뭐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상대방이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서부터 대화의 실마리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 저는 와이프가 저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냥 말 안 해요. 그러면 와이프가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순간은 모면할 수 있는데 그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게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그게 이렇게 가슴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으면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좋은 와이프를 주셔서 그런 거죠. 제가 그게 그렇다고 제 와이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냥 배운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 저희 와이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말로. 갑자기 결혼 생활 아니 그게 아니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공존, 평화로운 공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내가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뭐 의견이 좀 달라도 뭐 기호가 달라도 같이 갈 수 있는데. 내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내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그 신념과 전혀 상반되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냥 같이 그 사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교 요즘에 이 보수와 진보의 가장 첨예한 대립이 계속 되고 있는 게 동성애 문제잖아요. 네.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그거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렇게 믿는데 내 신앙은 이건데 도저히 쟤네가 용납이 안 되고 근데 너는 어떻게 그걸 찬성하니? 이 얘기거든요. 네. 너희는 기독교인도 아니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이 믿는 생각하는 기독교가 이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랑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종교 다원주의 공부할 때는 익스클루시비즘이라고 불러요. 그 베타성이라는 거죠. 베타적인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말고는 다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평화적인 공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은 이 요즘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예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싫든 좋든 현상이에요 그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근본주의. 네, 그게 이제 종교 근본주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안에도 있고 모든 이슬람 종교 안에도 있고 모든 종교 안에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네, 꼭 이슬람이라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 극단주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었잖아요. 몇백 년에 걸쳐서.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밀정이라는 영화가 요즘에 또 개봉했잖아요. 네, 예, 밀정.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이중첩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황옥이라는 사람이. 네. 이중첩자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잘 모른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대념 넓이야 그거 이번에 들었는데. 네. 예, 거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이 공부하면서도 헷갈렸대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 편이었는지.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팟캐스트 결론적으로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념이라는 게 사실 확고하게 어떤 A면 A다 B면 B다 친일이면 친일이고 민족주의면 민족주의다 이런 한쪽으로 이렇게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도의 그런 신념을 확고하게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일본한테 조선이 완전히 넘어갈 확률이 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친일도 생각하면 make sense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어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또 당연히 그게 내가 한국인이고 내가 조선인이니까 당연히 그게 make sense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 황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쪽에도 붙었다가 저쪽에도 붙었다가 하면서 예? 그 민족주의자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민족주의자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네. 또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또 경찰이었잖아요. 네, 경찰이었죠. 일본 경찰이랑 이렇게 내통할 때는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정보도 주고. 네. 네 다시 말해서 이중첩자. 그렇죠. 생존이라는 가치도 있고 또 이 자기가 이렇게 그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죠? 그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한 거죠. 네. 네 줄타기를 했는데 저는 그 사람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삶의 방식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네.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 이외의 것들, 나의 어떤 독특한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의 삶의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그 자체, 그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네, 전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친일 행각이 우리 이 민족 전체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줬으면 그거 자체로는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줄타기를 하고 스스로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칼에 이 사람이 친일 행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걸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를 내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은. 저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말하자면 이 삶의 가장 큰 화두는 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생존과 번영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더 잘 생존하고 어떻게 더 잘 번영할 것인가. 네. 근데 생존과 번영만을 쫓다 보면 그 사회는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고상한 가치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가치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가치만을 쫓는다면 생존과 번영이라는 것만 쫓는다면 생존과 번영이 바로 캐피탈리즘의 모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네, 생존하고 멀티플라이하고 번영하는 거거든요. 네. 더 큰 생산을 하고 더 큰 이윤을 내고 하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존이나 인간의 어떤 생명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오히려 이익, 즉 말하면 돈이 인간의 생명을 능가하는 가치를 지닌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딘가의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파괴적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치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가치체계의 변화가 바로 우리 오늘 인터뷰에서 들었던 네. 예수 르네상스, 또 예수 목회 바로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그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오늘 많은 이야기 또 나눴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우리 피언님 오셔서 함께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좀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인사할까요? 네. 네. 녹음이 잘 됐어야 될 텐데. 네. 오늘 또 이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이 들어왔겠지만 또 이게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네. 이해해 주세요. 아, 네. 애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